my emotion. Hush, 알고 있니? 매 순간 커져가는 너의 그 얘기들. Hush, 세워놓으면 안 돼. You know it's secret time. 얘기